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 신발공업 부문과 전국 농기계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이에 강원도의 원산 구두공장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과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발표회들에는 나라의 신발공업 발전과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많은 논문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발표회들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